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캄팔라,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가 카.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하여 당신이 그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따뜻한 전문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5, 2016년 7월 22일 평양.